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살리시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연절 여섯 번째 주일,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주연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주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고백을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고 가슴이 열리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멋진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많이 묘사하지요.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다. 또 세상에서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또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은 왜 산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산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올랐다는 말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것도 물론 산에 오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올랐다고 많이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산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주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을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리적인 이 건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은 아마 다볼산 또는 타볼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게 아마 해발 588m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높은 산인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또 뭐 심지어 백두산에도 못 미치는데 높은 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평지에 갑자기 푹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게 보이죠. 그리고 이 중동 팔레스타인은 저지대가 많아요. 낮은 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간 두 명의 영적인 거인이 나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는 올라갔던 두 사람, 첫 번째는 모세였고 두 번째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들었던 예언의 음성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의 미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푹 쉬고 이런 대목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참 네, 사역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시간만 났다 하면은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휴식이었지 않나. 기도가 예수님의 휴식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양 중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런 찬양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가 안식이 되면 얼마나 복될까요? 근데 기도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하고 나면 좀 탈진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안식이 되는 이 경지가 바로 예수님의 경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피 튀기는 피가 흘러내리는 거였죠. 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고 재충전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다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3절 보면은 옷도 너무너무 빛이 나는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때는 이제 부정법으로 그것을 표현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블리치, 탈색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색깔이 나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복음서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광채, 그 빛, 그런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요즘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런 굉장히 질감이 좋고 또 오래가고 멋있어 보이고 편안하고 또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옷감 재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한 그런 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예수님의 몸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빛이 날 때 따라서 빛이 났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가 그 입고 있는 옷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죠. 옷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옷도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옷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옷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랬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몫으로 지내셨습니다. 갈릴리의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악센트는 시골 사람 말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장은 촌스러운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고 빛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원문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신묘막측한 현상이죠. 환상은 보통 자기 혼자 보는 것 아닙니까? 둘이 똑같은 환상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세 명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 명, 네 명이서,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두 분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보통 뿐이 아니고 구약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까 호렙산에 올라갔던 두 명의 거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름이 달랐어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율법과 선지서,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 구약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수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정확하게 감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베드로는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스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 구약을 해석해주는 스승, 그것이 랍비입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모세 밑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랍비라는 뜻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세 분 모시고 우리 셋이서 시종 들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꿈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의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순환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변모주일에, 이 교회력에서 나오는 변모주일의 의의와도 같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의 마지막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죠. 근데 그 전에 이 변모주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 때문에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왜 쉽게 믿음이 떨어집니까?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부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고난의 기간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들었는데 감이 안 오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아, 너무 좋네요. 여기서 주님 저 세상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 산 위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9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좀 더 그 시퀀스를 분명하게 해주죠. 우선 그 순서를 잘 배열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이라서 좀 더 과학적으로 글을 써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떠나는 것을 보고 붙잡고 싶어서, 엘리야와 모세를 붙잡고 싶어서, 엘리야와 모세의 그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력,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해보자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서 헛소리를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그리고 웬 황당한 소리냐 이 말 있죠. 웬 이런 황당한 소리냐? 왜 그들이 몹시 무서워서, 왜 무서워했을까요?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펼쳐질 때 왜 두려워할까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날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이 될 때 두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 판명될 때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에 비칠 때 두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있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쌓여서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엇을 봐도 두려운 거예요. 마귀 때문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지만 천사를 봐도 두렵고 하나님을 봐도 두렵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우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우둔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놓고 정상적인, 심지어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무슨 말이 나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울 때, 아무 정신이 없을 때 입을 벌리면 무슨 말이 나갈까요? 본능적인,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있었던 그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고 권력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꿈을 모두 다 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두 명이 이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제정신도 아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서포트해 주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지 발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엘리야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예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해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 의존해서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좀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거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문득 들러보니 8절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도와주어야, 그들의 후광이 있어야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전통이나 율법이나 족보나 신화나 누구의 서포트가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불편한 말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실 때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오잖아요. 그 찬란한 영광, 기쁨과 감격의 순간은 지나가고 이제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물론 말해도 믿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엄청난 것을 보고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비참한 순환의 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비슷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6절 이후에 이 고백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책을 읽으셔도 비슷한 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만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아니, 뭘 알려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뭘 보여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믿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엄청난 사건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구나. 병을 고쳐도 왜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야.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 말 가지고 마귀가 반대 세력이 공격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이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겉모양은 그럴지라도 그 내면은, 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찬란한 광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단순하고 순박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